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.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.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애쓰며 잊으려 하지 말랬지.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.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